삶에 더 따뜻한 봄이 오길 금세 지나겠지만 봄이 또 온다 온다 왔다 벌써 갔다 내 삶은 자꾸만 춥다 춥다 봄만 또 기다린다 감싸줘